어디 모른 척해 또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.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. 그대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. 사랑이야. 행복이다. 끝없이 그대를 위한 사랑을 가진 게 행복이야. 눈물 거두지 않을 사랑을 주는 게 행복이야. 언제까지나 항상 떠나지 않는 게 행복이야. 행복이야. 이별이란 빨간 눈물의 꽃이 하나둘 피는 게 이별이야. 하얀 믿음의 꽃이 하나둘 지는 게 이별이야. 나의 가슴이 온통 무너져 가는 게 이별이야. 이별이야.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수많은 나날의 그 사랑 보여주어 내 작은 사랑으로 행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수많은 나날의 그 사랑 보여주어 사랑이야.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.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너의 사랑이야. 그대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. 사랑이야. 이별이란 빨간 눈물의 꽃이 하나둘 피는 게 이별이야. 하얀 믿음의 꽃이 하나둘 지는 게 이별이야. 나의 가슴이 온통 무너져 가는 게 이별이야. 이별이야.